다시 누구 때문에 휴가 때문에 모든 스타일과 흐름은 다 방탄 때문에 21세기 한류를 이끌내달에 또 시작된 놀이 우린 일곱 마리 늑대 함성이란 양들은 머리 지금부터 보이는 고장난 래프 견인 해가지 우린 계속 찡겨 비트 위에 거인 방탄 사이퍼라 해 사이코라 해 링에 누가 있건 우린 타이거를 파이터라 해 난 하이어 넌 바이어 블란 타이어 우린 달리어 파이어 핫콰이어 단주 가이어 잡을 사이어 거대한 떡대 니 뒤에다가 대놓고 fuck대 역대로 격해진 우리만의 포켓 긴 말 필요 없이 랩으로 설명해 BTS follow the leader 지금부터 go 해 what Ra ra ra ride. Are you ready for the show? 아 들어와. Now red wipe on the cycle. 니가 dice 면 이만 한 dice dice. Cipher. 니가 nice 면 이만 한 nice. 니가 pride 면 이만 한 Chrysler. 내 면 난 priceless. 니들이 뭔데 내 랩에 니들의 식견으로 처음으로 매겨 랩어. 여기 원피스 난 흰 수염 너는 그냥 긴 수염 한마디로 매겨 fucking 히히하. 뒤뒤방방 신속 사백 나가 절차 장마의 절차 밟아 쌍가리고 싹 다 잡아 통스톤 나나나가 Fire the whole bitch bing bing pow pow. 널 울며 찾아가지 니네 아빠 시시가가 랩 이자들의 목을 채우는 voice PC 방마감. 여기 왕국 나는 king 너는 dumb. 짝식 상처는 버블검 뛰는 놈이 나는 놈 위에 타는 놈 그게 나 bitch 비보내 나쁜 놈 난 걸레처럼 널 뒤만에게 꼬는다 니 코막을 찢어다 보내 봄봄봄 이거는 새벽의 저주 악몽 폭행 연쇄 살인강 노롱롱롱 신고 없는 카톡 볼일 없어 벌써 지른 이미야 화장실 없어 내가 지금 명령의 마이크 고밀었어 넌 그냥 천해 왜 나는 싫었어 난 널 밀천해 니가 너무 싫었어 나는 바느질 좀 잘해 실천해 나 지금 우렁대 너 좀 위험해 넌 그냥 연해 말했잖아 싫었어 하늘로 올라가 올라가 찢어져 fuck it 주석 난 널 잊었어 나의 목소리 나의 헤게모니 1부터 10 같이 내가 키웠어 나 온 세상에 내 혀 위에 올려다 no shit 큰 데서 놀아 I spit it low shit on the CD 아님 TV you can see me and feel me so PD GG bitch I'm a monster I rap with a prospect yeah I rap with a mindset I'm a suspect suck up where you rhyme there where you line there I'm the king I'm the god so where my empire is at I perish on my Neverland I'm a Peter Pan show from Neverland you know when I ride on my G5 it's your first class and said it's fine I kept giggling kept giggling kept jiggling put your fucking my bitch 참 붙잡을래 잠신과 이상한 신념뿐인 신병 걸린 형들은 여러 마디면 해볼래 nigga never let dot dot dot 떠들어 이 비출기 한번 해봐 퍽퍽 벌어 지들어 랩이나 좀 차라고 떠들어 니는 랩 못하게 해 법으로 Wow, 누구 때문에 제 형 때문에 누구 때문에 랩몬 때문에 다시 누구 때문에 추가 때문에 우리 셋이 모여서 새 시대를 외쳐 제 형 때문에 누구 때문에 랩몬 때문에 다시 누구 때문에 추가 때문에 이 비트 위에 다음 타자가 랩을 해 내 도메인 domain.com 마이크로 여러 톤 냅치 언행은 족쇄같아 내 죄명은 여러 폭행시 낙심이 가득한 덕에 넌 태생부터 겁나 못해 이 비트 위에서 엄살 부리면 넌 그냥 좆대 힙합 꼰대 대목에 힘들어 간 것 좀 보세 니가 지하에서 너대 BTS 시상에서 너네 밤새 잠 퍼질러다 너에 비해 I'm workaholic, shopaholic 니 팬보다 많은 팬이 가서 비하면 all in 참을 걸린 걸린 I'm ballin 니 랩 들으면 더 쏠린 니 여친도 홀리는 내 목소리 좀 꼴린 작업실 내 놀이 두고 파트너는 팬종이 호비가 걸린 줄 아는 너인 속이 마이크를 내려놓기 내가 해라면 나는 다 내가 뜰 때면 지니까 힙합진 분명품 새끼들아 거품 위에서 내려와 야 이 개구쟁이들 아 개구진 이 랩은 그냥 신세 타령 니가 기다려 온 시간 시다 오렴 니가 가라 하와이 집에 가렴 내가 어디까지 가나 봐라 서로 뿌리 싹 다 가라 어퍼 모두 한판 예상하지 못한 파란 노력 없이 한탄만 내대면 막상 꼴에 음악 한다 치고 놀때 알바 자리나도 알아봐라 너의 적복하는 다른 커리어는 하나만 하겠지만 꼭 살아남아 꾸준히 죽서가 아마 니들 꼬리표는 아마 추억 같은 인생 너의 랩을 나눠봐라 아껴 쓰고 나는 쓴 플러를 받아 쓰고 또 그거 다시 쓰는 너 헤이 비치 쪽팔린 줄 알아 너 24마디에 너는 잘 피고 알아 놔 니 덩치에 비해 랩은 가네퍼 니 부모처럼 널 볼 때마다 맘 아파 난 니 음악의 커리어 동맥에 마침표